틈에 한 송이 듣고 웃지요. 돌틈 사이 이름도 없는 들꽃처럼 핀다 해도 내 진정 그대를 위해서 살아가. 꽃이 되어도 행복.